주변의 환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 젊음, 더욱더 열심히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제 꿈이고 행복 Fresh mindset Always fun 그리고 나 나는지 한 돌아봐 내 미련 바거리리라 안경 성공하기로는 이미 판정이 났어 리듬 타서 삶이 가득 찼네 행복하게 내 작정 앞으로도 좋은 날이 너무 많아 yeah yeah 울고 싶어도 미소 짓고 살아 yeah yeah 앞으로도 좋은 날이 너무 많아 yeah yeah Let's get it boy get it get it get it 뒤집어 안 될 거란 생각은 뒤로 언제나 네 자신을 끝나기 전에 계속 도전해 Yeah, we on fire 아직도 넌 눈치만 보고 있어 아무도 몰라 빨리 듣기 직전 왜 아직 기적을 기적이라고 믿어 매 순간이 기회라고 그 negativity 당장 뒤집어 있다니까 수도 없이 봐왔잖아 어차피 어차피 단어 다음에 생각대로 바뀔 거야 결과는 그대로 반응해 Let's get it 뒤집어 안 될 거란 생각은 뒤로 언제나 네 자신을 믿어 끝나기 전에 계속 도전해 Yeah we on fire If you feel the same for me The way I feel for you 하루에도 수백 번씩 떠올리는 실패 생각에 고민들이 쌓이고 쌓인 밑에 you 자 it is my stand 휴가가 미리 두렵긴 해도 be patient 나만 빼고 다들 기분이 축제인 듯 대신 내가 가진 믿음을 믿어주는 기회만이 내 옆에 있어 남의 떡이 계속 커보인다면 평생 finger lick a lick a 우린 의미 없는 걸 새 시간을 밝혀버린 걸 뒤늦게 느껴 자신의 삶을 모르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놈의 착각 그거 하나만 버리고 살았도 꽤 줄어드는 부담감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모든 건 다 신의 계획 아래 힘들게 얻은 그 다음 씬은 행가래